내가 싫어졌다고 이제는 남이 되었다고 지친 맘 토해내듯이 말하는 너의 그 모습에 나 숨이 멎을 것 같아 그래가 나는 괜찮을 거야 걱정 마 이제 남이 네가 그렇게 차갑던 네 모습이 너무 낯설어 나 다시는 널 볼 수 없겠지 여기까지야